그러가 이름 없는 여인이 되고 싶소. 저가 지붕엔 방문굴 올리고 산밭엔 오이랑 호박을 심고 들장 위로 울타리 엮고 마당엔 하늘을 띄워놓고 밤이면 별을 안고 봄이가 우는 밤도 외롭지 않겠소. 차가 지나는 마을 노량 풍수수엿을 녹여 먹으며 내 좋은 사랑과 밤이 늦도록 여운나는 산골 얘기를 하면 삽살겐 달을 짓고 나는 여왕보다 더욱 행복하겠소. 지나는 마을 노량 풍수수엿을 녹여 먹으며 내 좋은 사람